기초의 골든 팝스. 안녕하십니까. 기초의 골든 팝스의 이광용입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주변에 실연을 당한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죠. 막말로 이혼했다는 이야기는 들을지언정 말입니다. 결혼하기 전 한 번쯤은 겪어봤을 실연의 아픔을 영화나 노래에서 찾기는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쉬울 정도로 수없이 많은데 말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젊은 친구가 실연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불현듯 마음속에 사춘기 시절일 때 재밌게 본 이스라엘 영화 그로잉 업이 생각났었는데요. 이 영화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깜짝 놀라시면서 웃으실 것 같은데요. 사춘기인 네 명의 남자 친구들이 좌충우돌을 그린 그런 영화인데요. 오늘 첫 곡은 이 영화 1편 마지막에 나오는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미스터 롤리 바비 빈튼입니다. 오늘은 영화 음악 시간을 시작과 함께 시작하게 되네요. 영화 그로잉업이 생소하신 세대에게 쉽게 설명하자면 이 영화는 2000년대에 제작된 미국 영화 아메리칸 파이 시리즈의 원조격이 되는 그런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70년대의 청춘 영화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시리즈 1편의 마지막은 파티장에서 주인공이 좋아하는 소녀가 자기가 아닌 친구와 사랑하는 걸 보고 허탈한 마음으로 파티장을 쓸쓸히 빠져나가게 되죠. 그때 길을 걸으면서 나의 청춘은 이렇게 끝이 났다라는 독백과 함께 지금 들으신 바비 빈튼의 노래로 끝을 맞이하는데요. 세상이 참 좋아진 게 혹시나 해서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니 지금 들으신 이 노래와 함께 영상으로 영화 그로잉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세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Thank you. It's a heartache, nothing but a heartache. Hits you when it's too late, hits you when you're down. It's a fool's game, nothing but a fool's game. Standing in the cold rain, feeling like a clown. It's a heartache. 예, 맞습니다. 사랑은 고통이죠. 아픔 그것뿐입니다. 남자를 죽도록 사랑해봤자 돌아오는 건 절망뿐이라는 보니 테일러의 It's a Heartache입니다. It ain't right with love to share when you find he doesn't care for you. It ain't wise to need someone as much as I depend. '79년도에 이 노래를 발표한 후 홍보차 일본에 가면서 한국에도 잠시 들렸었죠. 방송국에서 이 노래를 당시 해당 방송국 관계자 및 신인 탤런트들을 관객으로 살짝 위장해서 녹화를 한 적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신인인 관계로 비즈니스 자체, 즉 공연 자체가 무리였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깜짝 놀란 것은 2012년에도 한국에 다녀간 걸로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얼굴에 살이 많이 찐 중년 아줌마로 변해 있었는데요. 지금 제 모습도 뭐 거의 피차 일반인 것 같지만 말입니다. 2017년 1월에 보니 타일러가 뉴질랜드에 온다고 합니다. 타우포에서 열릴 썸머 페스티벌에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와 같이 공연을 한다네요. 미리 계획 한번 잡아놓고 가보시는 것도 사는 재미가 아닐까 합니다. 같이 온다는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노래입니다. Time. 시간 참 무섭게 빨리 지나가네요. Couldn't be. 이어지는 곡입니다. 이글스입니다. Heartache Tonight. 어떻게 하다 보니 실현에 관한 노래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도 아니지만 갈 때까지 간 노래 하나 골라봤습니다. 이별한 후 돌아와 달라고 애원합니다. Sea of Heartbreak, 상심의 바다. 오늘은 포크의 음악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실현하기 위한 자신과의 투쟁은 보통 젊은 시절에서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삶의 고뇌는 그들만의 특권이기도 하죠. 여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들으실 노래는 포넌 브론디의 What's Going On인데요. 그 가사 내용을 얼추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이라고 하네요. 25년간 나의 인생은 거대한 희망이라 불리우는 목적지를 향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니 세상이 형제애로 뭉쳐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되묻곤 합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지? What's going on? 노래 가사 한번 음미하시면서 혼성 4인조 밴드 포넌 브론디의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you're still trying to get up that great big hill of hope for a destination. I realized quickly when I knew I should that the world was made up of this brotherhood of man, for whatever that means. Into a crisis of times when I'm lying in bed just to get it all out what's in my head. And I am feeling a little peculiar. Into a wake in the morning and I step outside and I take a deep breath and I can't breathe.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3초의 사랑이었습니다. 폴리스가 Every Breath You Take라는 곡을 발표하는 80년대 초반 이 곡을 처음 듣는 순간 감탄에 감탄을 하면서 팝 음악계 길이 남을 명곡이 되리라고 확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중성과 음악성을 이보다 더 절묘하게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완성도를 높인 작품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퍼프 대디라는 친구가 이렇게도 불러 색다른 맛을 느끼게 합니다. 오랜만에 랩 음악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퍼프 대디입니다. Every Breath You Take. Notorious, they got to know that life ain't always what it seemed to be. Words can't express what you mean to me. Even though you're gone, we still a team. Through your family, I'll fulfill your dreams. In the future, can't wait to see if you open up the gates for me. Reminisce sometime, the night they took my friend. Try to black it out, but it plays again. When it's real, feelings hard to conceal. Can't imagine all the pain I feel. Give anything to hear half your breath. I know you're still living your life after death. 당신의 숨결마다, 당신의 움직임 하나하나, 당신이 내딛는 스텝 한 걸음마다 나는 당신을 지켜볼 것이다 라는 가사였죠. 앤디 썸머, 스튜어트 코퍼랜드 그리고 스팅으로 구성된 폴리스의 명곡 Every Breath You Take를 오늘은 퍼프 데디의 랩으로 리믹스한 곡을 들으셨습니다. 지난주 음악으로 알아보는 락앤돌 역사는 리틀 리차드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를 논하면서 락앤돌의 이단자라고 우리는 명명했었죠. 오늘 소개할 락앤돌 스타는 흑인이 아닌 백인으로서 악동적인 이미지와 기행, 플러스 거기에 하나 더 섹스 어필적인 요소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악동 제이리 루이스입니다. 피아니스트 겸 싱어송라이터, 열정적인 무대 매너로 더 킬러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던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위대한 록앤롤 스타들이 그러했듯이 그 역시 영화로도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대표곡 그레이트 볼 오브 파이어가 바로 그 영화인데요. 우선 음악 그레이트 볼 오브 파이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shake my nerves and you rattle my brain. Too much love drives a man insane. You broke my will, but what a thrill. Goodness gracious, great balls of fire. I let you love what I thought it was funny. You came along and woo, now honey, I've changed my mind, this love is fine. Goodness gracious, great balls of fire. Kisses the baby, mmm, feels good. Hold me, baby. Well, I want to love you like I love the sugar. You're fine, so kind. Got to tell this world that you're mine, mine, mine, mine. I chew my nails and then I twiddle my thumb. I'm real nervous, but it sure is fun. Come on, baby. It drives me crazy. And it's just great balls of fire. Hold me, baby. Well, I want to love you like I love a sugar. You're fine, so kind. Got to tell this world that you're mine, mine, mine, mine. Ain't you trying to kill me? I went on my thumb. Real nervous, the bloody show is fun. Come on, baby. Run crazy. Goodness gracious, this is great balls of fire. 사실 제이리 루이스를 논할 때 우리들에겐 영화 브래드리스를 빼놓을 수 없죠. 물론 영화 브래드리스는 리차드 기어의 전성기 시절 그의 매력을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만 이 영화는 60년대 고전이자 영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영화 중에 하나로 뽑히는 장리 고다르 감독, 장풀 베르몬드 주연의 불란세 영화 내 멋대로 하라의 미국판이죠. 1983년 제이리 루이스 음악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미국 영화인데요. 흥행에는 큰 성공을 못했지만 훗날 유명한 영화감독 퀀틴 타란티노는 이 영화에 좋은 평점을 주기도 합니다. 이 영화 마지막에 리차드 기어가 경찰관을 뒤돌아보면서 죽는 장면이 스틸샷으로 잡히면서 영화는 끝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음악이 나오죠. 바로 영화 제목과 같은 브래드니스인데요. 오늘은 제이리 로이스의 음성으로 브래드니스 감상하시겠습니다. reckless. Ooh, baby. Ooh, crazy. You're much too much. Honey, I can't love you enough. It's all right. I'm holding it tight. But we need you to love me right. Oh, come on, baby, now don't be shy. This love was meant for you and I. Wind, rain, sleet or snow, I'm gonna be wherever you go. You have left me breathless. 탐 크루즈 주연의 탑건에서도 그의 음악이 피아노를 통해 흘러나오기도 했었죠. 2003년인가요? 그의 나이 80이 넘어서 발매된 라스트 맨 스탠딩이 그의 앨범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록되는 일도 벌어지게 되네요. 저는 사실 미처 몰랐던 사실인데 지금도 살아 계시더라고요. 아흔이 넘으셨다는데 아무튼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락앤롤의 역사를 제이리 루이스의 음악으로 통해 살펴봤는데요. 그의 친구였지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자니 캐시의 노래입니다. I don't hurt anymore. One, two, one. It don't hurt anymore. All my teardrops have dried. No more walking the floor with that burning inside. Just to think it could be, time has opened the door, and at last I am free. I don't hurt anymore. No use to deny, I wanted to die the day you said we were through. But now that I find you're out of my mind, I can't believe that it's true. I've forgotten somehow that I cared so before, and it's wonderful now. I don't hurt anymore. To deny, I wanted to die the day you said we were through. But now that I find you're out of my mind, I can't believe that it's true. I've forgotten somehow that I cared so before, and it's wonderful now. I don't hurt anymore. 실연당한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음악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며칠 동안 실연으로 그 친구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느새 다시 사랑에 빠지더니 얼굴에 희색이 만연합니다. 또 몇 달이 지났나요? 다시 싱글로 돌아와 있다고 하네요. 암만 시대가 변했다 해도 이건 좀 지나친 감이 없진 않지만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조만간 사랑에 또 깊숙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추억의 골든팝스 마지막 곡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지 카트로의 경쾌한 락 음악입니다. She's in love with you. 이 방송은 그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비즈니스 매매는 황문화, 신부 미용 전문 써니 헤어랜 메이크업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이광용이었습니다. You wanted to.